함께요. 자식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생각이 울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들을 넘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가지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나라는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아버지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사 성령의 그 아버지 은혜들로 회개하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들을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 북녘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빛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곳에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부활의 승리를 함께하는 그들에게 힘과 도우심과 은혜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통일에 아버지 교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한 대통령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수도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희년의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증거될 때까지 그것이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은 믿음과 지킬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또 종말의 때에, 어쩌면 또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크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가서에는 몇 가지 그 계시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계시는 임박한 심판과 미래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이제 그 주제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 권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성탄절 감사 예배, Christma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절을 12월 24일 날 10시 주일입니다. 주일날 10시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고 없으시고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전세계 두날개 교회들이 새일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기도 가운데 또한 위대한 교회로 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뭐 거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기간에는 제가 연합하여 우리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 연합하는 말씀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도회는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에 필요한 안내 책자나 또 말씀 카드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 Great Prayer, Great Church, the New Year through 3 weeks, we will have a special prayer meeting. In any time, any place, pray unto God.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7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 제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100배의 영감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아 삶 속에 100배로 열매 맺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가는 길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일곱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 속히 통일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 기한 동안에 특별히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다 또 나누어 드리고 보내드릴 것입니다. 2018년 겨울 청소년 수련회 가요. 1월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우리 화산 오순절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개인 회비가 없습니다. 회비가 무료입니다. 주제는 러닝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복음 안에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라는 주제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우리 승리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교사인 우리 사모님이나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에 맞아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Youth Winter Camp will have the days January 15th to 18th. The entrance fee is free. 우리 참가비는, membership fee is free. 이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56회 모트리톨 선교회 선교 컨퍼런스 주의 이름을 위해 통일을 이루시옵소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차 마감이 1월 19일까지고요. 1월 19일을 지나면 그 회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19일 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참석 회비가 10만 원이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참석 회비가 6만 원입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 캠프가 하나 더 또 생겼다고 하니까요. 가능하시면 꼭 참석하시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들, 또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어른들로 분리되어서 세 가지 캠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은혜가 넘치지요.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사셔서 여러 가지 이번 겨울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꼭 참석하셔서 크신 은혜가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ext year, 2018, our church's motto, catchphrase is this. Doing is working. 우리가 내년 2018년도에 우리 교회를 표어를 정했는데요. 표어가 뭐냐면 행동이 동행이다 입니다. 간단하죠? 행동, 이 단어의 글자 순서를 바꾸면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동행이다. 그래서 doing is working. 즉, faithful doing is working with God. 우리가 신실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눈으로 목격되고 우리 눈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고 정말 그러한 놀라운 제자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동이 동행입니다. 아멘. Indictments of the oppressing classes. Micah chapter 2 verse 1 to 5.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통하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억압하는 계급에 대한 기소입니다. 이 기소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요. 법원에 심판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재판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합니다. 그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소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악한 꿈이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꿈을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금금을 지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마를 깨치우고 많은 자들이라.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옷으로 만든가. 지혜자들 속에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을 받을 밭을 제 옷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하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힘들게 어려운 재앙이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부분이나 실어 지어서 얼굴 것이다. 스승의 사무친 대가를 지어서 얼굴 것이다. 우리는 할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사람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둔다를 하고 제비호가 분리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그 전까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단어를 하나 꼽아보자 라고 하면 뭘까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들립니까? 갑질. 갑질. 예, 또 다른 분은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갑질? 또 뭐가 있죠? 금수저. 예, 뭐 금수저, 흙수저. 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은 자식들에게 분배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뭐 유산이요? 유산. 예. 유산. 예. 그게 요즘 특별히 더 중요한 것입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 요즘 많이 In this day in Korea, what is the many, like mention the word, word in Korea? Yeah. What word? Yeah. 북한. North Korea. 아, 북한 문제도 있네요.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에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전에 우리가 안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조처럼 만든 것이죠. 물론 적폐라는 말이 있고 청산이라는 말이 있겠지만 적폐청산 마치 무슨 사자성어처럼 요즘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청산은 뭐 기업을 청산하다 뭘 정리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적폐 이 말은 참 안 쓰던 말입니다. Sister, that word is 적폐청산. You know what does it mean? It means like clean the country. 그러니까 removed liquidness. 그러니까 removed bad things in Korea. 그러니까 이 땅에 나쁜 걸 없애자 뭐 그런 뜻인데요. 근데 무엇이 좋고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뭔가 이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요즘 한국에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망셀러님께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광분을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와 아주 경제적인 문제와 세계의 패권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빼고 경제적인 것을 빼고 뭐 그런 걸 다 빼고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땅이죠. 물론 저는 그 대통령이 신앙과 믿음에 근거하여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 전에 그가 정말 신앙적인 삶과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우리가 최근에 어떤 왕을 봤었죠? 그런 왕 중에 히스기야 봤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자기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엇인가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발견되면 아 이것이 신앙적이다,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죠. 사실은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해 그 이면에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President of America, this week proclaimed Jerusalem is the capital city of Israel. So, the worldwide make a problem about this. You are wrong. It's very terrible mentioned. But Jerusalem, very comfortable the place in the world. By political problem, by economical problem. But when we remove economy and more politics, okay, in Christian opinion, Jerusalem, God bless the place. God give that land the son of Abraham. So, somebody said, Jerusalem belonged to Israel, or Jerusalem is a capital city of Israel. It's correct, not wrong. But so many people think about economic problem or political. So they said, it's wrong. But we didn't understand why he said like that, but maybe behind, God is working, I believe. Mm-hmm.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When Prophet Micah lived at that time, judgment, do not judge the light. They want to receive the money under the table. Someone give the money, I will judge like this. Even though the priest at that time, they pray unto God, but they want to get some animals, like my money. So Prophet Micah, he proclaimed, he mentioned the impending judgment from God. 그 미가 시대 때는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인가 양이나 소를 더 얻기 위하여, 요즘으로 친다면 헌금을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설교해줬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지도자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약자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때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악한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이런 죄악과 폭력과 악한 것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This not happened in worldly nation. It happened the faithful nation, the kingdom of Judea. It's a very problem. It's a worldly way. Not our way. 이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그 유다 왕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몇 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천국의 문지기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할 때 너에게 무엇을 물어보겠느냐? 제가 이게 질문 드렸었지요. 근데 3분 복음 제시는 답이 뭐지요? 이 답이 예수님을 뭐 믿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실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자, 지혜 기억해요. 답이 뭐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본다고 아이들에게? 천국의 문지기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질문을 한다고? 응? 질문이 뭐죠? 응? 아 그래, 그래 정직인데 정직했어라고 안 묻죠. 저울의 추를 속였느냐? 자 여러분 머리에 입력하세요. 우리 박지혜 또 양미혜 권호준 머리에 입력돼 있어야 돼. 저울의 추를 속였느냐? Today the Jewish parents they teach their children. They have a question to their children. When you alight the gate of heaven, then the God of heaven, God of heaven will ask you one question. So Jewish parents ask to their children, what is that question? Think about that. So that question is this. Did you cheat? 그 저울을 뭐랄까요? 뭐 Did you cheat the square? It means are you live honestly or not? So Jewish people, Jewish parents, they strongly teach to their teacher to their children, be honest. 그래서 이 정직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저울의 추를 속였느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정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저울의 추를 속였느냐. 정직한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가 정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But at that time, so many people is not honest. 그때는 정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궁리나 하고 음모를 꾸미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해치웠습니다. 탐나는 것은 다 빼앗고 밭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남을 속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will deserving disaster from which you cannot remove your necks, nor shall you walk hastily, for this is an evil time.'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So finally, you do not receive anything. 그래서 결국 너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로부터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미가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죠? 미가가 이 2장 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셀들은 누구한테 했을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요. 상급자는 다 갑질 다 합니까? 상급자는 위의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이 말씀을 평범한 백성들에게 전했죠. 시장에서 설교했고 길거리에서 외쳤고 시골에서 전하고, 미가는 길거리의 전도자였습니다. Prophet Micah is the street evangelist. So he proclaimed this to normal people, not any higher.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통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정직한 재판장과 제사장과 그들로 인하여 집을 빼앗겼던 사람들,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바로 그 백성들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가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So Micah proclaimed this impending judgment to normal people, but why? 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너무 악하게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 저기 할 때는 너의 땅은 없을 거라고 하지 막 강하게 너의 몫은 없다고 막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 그래서 예 너무 악하니까 미가가 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은 희망을 주려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물론 독일만은 아니겠지만 학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학살당했습니다. 600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창원의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창원? 창원의 인구가 한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원 인구 곱하기 6 하면 600만 되죠. 단순 계산하면. 100만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100만을. 여기 인구 곱하기 6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이제 없다. 우리는 속았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미가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를 압제하는 그들에게 내가 임박한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한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시 교육했습니다. 600만 정도 죽으면 그 민족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에 아무튼 그들이 엄청나게 영향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IQ 평균 89가 노벨상 30% 받아간다면서요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IQ 낮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80이 노벨상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89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전능합니다. 전능아.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에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에 세울 수 있는가? 연구해 보니까요. 유대인 교육으로는 별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뭐가 특별했을까요? 유대교 교육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했고 정말 세상에 신은 없는 거야 라고 했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 계심을 전하고 하나님 계심을 가르치는 그들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되니까 그 유대교의 교육을 통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라는 그 말도 유대교 교육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이 학교라는 단어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들로부터 시작된지는 모릅니다. 미가 때 백성들이 말했단 말입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Today so many people said there is no God. In Korea.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교회도 부패했고 교회도 타락했고 But I do not agree what they said. God is alive.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미가 그 시대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도 악한 죄를 없애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적당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천국 문지기에게 저울 추 속였냐 안 속였냐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장사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콩 갈아가지고 국산콩 두부라고 파는 사람이 있고 국산콩 갈아서 국산콩 두부라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회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그 돈을 맞출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정말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함과 의지함이 없으면 우리 같은 방법으로 어설프게 하면 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 얘기합니다. 망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망했구나라고 합니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순간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도 안 계셔라고 어디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니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타락하게 했던 그 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뱀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지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뭘 잘 모르고 그저 착하기만 하고 그저 정직하기만 하다가 뒤통수도 맞고 그냥 망하고 바보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이 자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압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선도하라. 세상이 너를 따르게 하라. 너는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왜? 네가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 너는 지도자다 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과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는 것이죠. 미가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할 때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운영되고 나아가지 않고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마치 지신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밖의 사람도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 그 두 사람에 의하여 이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날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이사야와 미가가 되어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That time so many people said there is no God. Our kingdom became the worldly. Our kingdom also became the long. But Isaiah and Micah proclaimed God is alive. God is alive. It's like today. So many people in church and our church said there's no God. Even though church led by the power of man, not God. We are small church, but if we show, if we teach, if we tell, if we proclaim, God is alive, there is a God, we can see the miracle. This season is the end of the year. And we will soon start a new day. But we must remember every time we are under the spiritual, the warfare. We cannot conquer by my power. We cannot get a victory by my anything. We need Jesus. We need Jesus. We believe God is alive.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순간들입니다. 한 해는 끝나가고 곧 새해가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Doing is working. Faithful doing is working with God.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또 우리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도 많은 영적 전쟁들과 수많은 싸움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늘 기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리더자이고 또한 가르치는 교사이죠. 그리고 세운 여러 셀 리더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이 셀 리더신 분들은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이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우리 교회의 많은 계획과 다스림이 셀리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그러니까 매월 그런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고 자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교회 안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